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는 25일 평양의 만수대 의사당에서 의례 방문해 온 나미비아 공화국 대통령 특사인 네툼보 난디 은다이트와 부수상 겸 국제관계 및 협조상과 일행을 만나 담화를 했습니다.